1, 2, 3, 4! 시시엔 공방 17회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주창훈입니다. 예, 준입니다. 예, 전대전 전도사님은 2주째 예. 예, 바쁜 일정으로 결방. 전대현 전도사님을 기다리시는 분들께 너무 죄송합니다. 아, 예, 다음 주에는 네. 꼭 저희가 목소리를 네. 바쁘시면 네. 어떻게 끌고 와서라도 네. 앉혀놓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오늘 초특급 게스트. 초특급. 예, 들으시는 거는 일주일 만이시지만 네. 예, 저희는 지금 예. 1분 30초 쉬고 바로 연달아 방송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정직한 방송. 솔직한 방송. 예. 크로스 케이 씨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크로스 케이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네, 네. 처음에 우리 진님께서 시시엔 공방 뭐 17회, 16회 가시잖아요. 네. 이것도 오프닝 들어가나요? 네. 이거 따로 아. 떼서. 따로 떼서. 아. 앞에 그렇군요. 노래가 좀 나오고. 음악 아, 그 음악 깔리는 거죠? 네네네. 네. 되게 이제 단호하게 시작하셔서. 네. 네. 선생님께 다 경례!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 네네. 예, 그런 느낌 안 하면 네. 음악이랑 안 붙어서. 아, 네. 그렇군요. 예. 아. 네. 궁금할 수 있어요. 네, 저 청화 봤으니까요. 예, 예. 예. 네네. 아, 그럼 이번에는 그냥 인트로 뮤직 깔지 말고 그것만 내보낼까요? 뻘쭘하게. 아, 좋은데요? 좋은데요? 좋아. 예. 저희가 이 방송 시점에는 아이언 콘서트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좋았어요. 예. 좋았겠죠? 특히 첫 번째 곡이 너무 좋더라. 아, 그렇죠. 아, 그래요? 예. 저는 두 번째 줄, 어, 왼쪽에서 두 번째 앉아있었던 분 반응이 아, 이 머리 기신 예, 인상적이어가지고. 이 머리 기신 분. 예, 예. 네네. 남자분이시던데. 예, 콘서트 관련해서는 네네. 저희가 다음 주에 예, 네. 그 후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저희가 초특급 게스트를 한 분 또 모시기로 했습니다. 또요? 예. 누가 오세요? 예. 글쎄요, 초특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순간 제 스스로 초특급 기준이 네, 뭐예요? 회개를 했습니다. 예? 네, 예, 초특급 기준이 뭔가 궁금해요. 저보다 저희는... 저보다 유명하면 네. 초특급. 너 저랑 저랑 비슷하면 특급. 아, 네. 너무 겸손하신데. 아, 제 네. 방송 출연하시는 분들 다 초특급이죠. 예. 네. 여름에 바쁘시죠. 네. 이제 그 캠프 있고 또. 네, 열심히 그냥 네 다 있습니다. 네. 진님은 어떠세요? 저 한가해요. 아, 저 이번 그 사역은 네. 가장 사역을 좀 충실히 하기 위해서 아. 휴가 계획을 좀 길게 좀 짜려고요. 아, 네. 어디로 가시려고요? 아,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가고 그러지는 않고요. 집에서 집에서. 네네. 아, 일단은 뭐 이제 저희 이제 딸이 초등학교 6학년이라서 아. 제가 아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을 되게 자주 봐요. 아, 저도 몇 번 본 적 있어요. 네 명의 우리 자매들이 네. 딸들이 너무 아, 딸이 네 명이에요? 아, 제 딸이 네 명이 아니라 아빠를 부탁해 아, 예. 그 출연진들. 죄송합니다. 예, 예, 예. 네. 아, 오해할 수도 있죠. 제가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어, 그 캐릭터들도 그렇고 딸들이 너무 이쁜데 저도 한편으로 우리 딸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거든요. 6학년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소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없더라고요. 어. 너무 막 학교 갔다가 학원 갔다가 뭐 방과후 갔다가 막 이렇게 너무 없어서 네. 우리 딸과 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려고 좀 네. 지금 예, 준비 중이에요. 계획하고 아. 있습니다. 예. 예, 싸우지 마시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싸우고요. 예, 너무 예. 너무 싸워. 누구야? 예. 누구랑요? 따님이랑. 예. 아, 너무 이뻐서 이렇게 하시나 봐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싸워. 네, 저희 딸은 일단 뭐 말 안 통하면 일단 발로 때리거든요. 차거든요. 와, 예. 무섭네요. 예, 예, 예. 예. 아이가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버릇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네.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아요. 네. 딸과 허물없이 지낼 수 있다라는 것 또한 네. 저는 그것도 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네. 최대한 허물 없이 나중이라면 멱살까지 잡을 것 같아요. 제가 돌잡이 때 아버지 멱살을 잡았다가 아 그래요? 네. 예. 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아, 골라야 돼서 제가 옆 그 원래 물건도 놓잖아요 돌잡이 네, 네, 네. 귤을 잡아가지고 아, 귤. 옆에 예. 쌓아놓은 귤. 귤은 아, 그러면 뭐 어떤 의미가 어떤 있다고 하나요? 뭐 까고 싶은 남자겠죠. 뭐 아, 제 남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봤는데 네, 까도 네, 까도 네. 신비한 뭐 그런 뜻이었는지 아, 예, 뭐 좋게 뭐, 해석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자 그러면 17회 본방송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 그리고 관련해서 메일 주시는 분 CCN 공방 네. 골뱅이 다음 점 내시죠. 네. 하도 오랜만에 소개했더니 생각도 안 나네. 그리고 예 페이스북 페이지 CCN 공방으로도 많이 와주시고요. 네. 자, 오늘은 CCM의 컨텐츠 그리고 네. 연합. 아우, 제목이 제가 지금 가제를 이렇게 지어놨는데 주제가 늘 웅장하네요. 네.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작은 걸 다루죠. 네. 아. 스킬은 이만한데 네. 얘기는 이만해요. 아, 그렇군요. 네. 제목이 근데 가볍게. 이렇게 안 나갈 거예요. 네. 제가 더 이 감각적이고. 네. 자, CCM 컨텐츠에 관한 얘기를 먼저 좀 하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에 앞서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크로스케이씨는 신중앙 네. 콘서트라는 그 네. 콘서트에서 네. 진행도 하시고 네. 사회자로 네. 어제 네. 깜짝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 진행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나온 그 출연진들에게 네. 대답할 틈을 안 주시는 아, 그 안 좋은 MC 같은데요? 아니 아니 근데 그게 재밌잖아요. 네. 재밌으면 아.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렇죠. 방귀뜬 좋아하시는데 요즘에 그래서 좀 연습하는 게 지금 방송하면서도 제가 예전보다 스타일이 좀 많이 바뀐 거예요. 네. 말하는 거 워낙 좋아하니까. 네. 근데 원래 그 유재석 씨도 그런 얘기 하던데 좋은 네. MC들은 듣는 기가 늘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핑퐁을 좀 많이 합니다.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때. 아 근데 그 네. 말씀하시는 그 템포감이 저는 너무 좋아서. 아, 왜 CCM 그 사역자분들이 네. 보통 사역 가셔서 말씀하시는 어투라든지 이런 게 좀 일정한 그런 게 있잖아요. 아, 네. 네. 근데 이렇게 스피드감과 네. 톡톡 튀는 그런 네. 질문들 출연진들을 당황하게 하는 대답 네. 못하게 하는 들었다 놨다 하고 네.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다른 분들은 약간 민속촌 같은 느낌이라면 네. 저는 약간 밀리오리 같은 느낌이죠. 아, 네. 두타 요쪽 네. 요쪽 네. 느낌인 거죠. 동대문 쪽이군요. 네, 동대문 네. 쪽에 아, 좋죠. 여러분들이 잠깐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네. 지난 시간 들어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뭐 진지한 얘기도 했지만 네. 말씀을 참 잘하시죠.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좋게 네. 봐주셔서 재밌게 네. 또 하시고 네. 개콘에도 섭외가 되신 적이 있으시다고. 아 진짜요? 아, 예전에 네네. 그 좀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아 거기서 들으셨나요? 타방송 제가 살짝 얘기했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지금도 요즘 교회 쪽에서 이제 사역 같은 거 많이 하시던데. 네. 그 KBS 개그맨 분들이랑 좀 친할 기회가 많았어요. 네.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거기 활동하는 분들 중 몇 분이 이제 특채로 해줄 테니까 한번 같이 해보지 않겠냐. 진짜요? 네, 그렇게 와. 얘기를 해서 제가 실제로 결론적으로는 이제 저는 그냥 음악으로 승부를 보겠다 했는데 네. 처음에 개그로 해서 좀 뜨면 이제 음악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개그가 정말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 개그맨 그 코미디언들이 하는 그 아이디어 회의실 있죠. 네네. 저 거기에 들어가서 같이 회의를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어갖고. 그래서 그럴 정도로 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네 그냥 지금 이 길 가고 있죠. 아 근데 개그를 너무 좋아합니다. 네네. 재밌으셔가지고. 근데 그분들 굉장히 막 네. 밤새 막 고민하고 막 아이디어 회의하고. 장난 아니에요. 예. 네. 와 그분들. 그러니까 개그 모든 예술 분야 전 개그도 예술이라 생각하는데 그렇죠, 예. 와 진짜 네 장난 아니에요 스케줄이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네. 개그맨의 꿈이 있었거든요. 네.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네. 학기 초에 네. 네. 심형래 흉내 한번 내고 반장이 됐거든요. 아 네. 근데 그 이후에 네. 그 반장 생활의 그 어려움 네. 고뇌 네. 그래서 6학년 때부터 개그를 끊었어요.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제가 좀 크로스케이 씨께 좀 앞으로 좀 많이 네. 배워서 네. 네. 네. 방송에서 좀 써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네. 그 지금 BTW에서 네. 방송 진행하고 계시죠? 네, BTWJ 방송에서 지금 팟캐스트 방송을 저도 하나 하고 있죠. BTW 네. 혹시 방송 모르시는 분들이 네네. 계실 테니까 어떤 그 성격의 방송인지 소개 한 번만 해주시죠. 네, 일단 저와 김선혁 씨라는 그 영화배우분이 계시는데 네. 아, 영화배우요? 네, 영화배우 잘생기셨어요. 그 최근에 그 장밋빛 연인들에서 한승원 씨 남자친구로 나오셨던 네, 어떤 그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뭐 여러 가지 좀 작품도 네네. 하셨는데 아무튼 김선혁 씨와 함께 진행하는 푸치앤서 네, 제가 함께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네. 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지미선 씨와 네. 그의 이제 곧 결혼하게 될 백선현 씨와 네. 함께 지나는 뭐 싱할렐루야. 뭐 또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좀 젊은 감각의 네. 신개념 크리스천 토크쇼 네. 네. 네, 그런 느낌으로 좀 하고 있죠. 네. 그 방송들 들으시려면 BTW 검색하셔서 홈페이지에 네. 가셔서 BTWJ를 쳐주세요. 아, BTWJ. 네네. BTWJ 홈페이지 가서 네. 들으실 수 있고 네. 또 혹시 팟빵에서 들으시는 분들은 BTWJ 검색하시면 네, 다 나옵니다. 예, 방송들 바로바로 올라오니까요. 네. 쭉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방이랑 함께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사랑해주세요. 네. 서로 살아야죠. 아, 네. 네. 자, 우리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감사합니다. 진님도 네네. 와우 CCM에서 네. 오랫동안 방송하셨죠? 예, 좀 방송을 했죠. 몇 년 하셨어요? 횟수로는 한 6년 된 것 같아요.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 그걸 잘 모르겠어요. 왜요? 잊고 싶은 기억인가요? 아니, 잊고 싶은 기억이 아니라 제가 그런 걸 잘 못 외워요. 아니 근데 와우 CCM 11년 됐잖아요, 우리 그죠? 예, 그럴 거예요. 최근에 10주년 되셨으니까. 굉장히 초창기. 6년이면 와, 네. 정말 오래 하셨네요. 하여튼 그 뭐 저한테는 뭐 특별히 좋은 기억이었고 찬양사역 사실 어떻게 그런 표정으로 좋은 기억다 좋은 기억이 없고라 그러시지 않습니까? 저 표정이 너무 안 좋으셔서 아 제가 그런 좋은 기억은 많고요. 네, 와. 그 진님이 네. 그 와우 CCM이라는 곳에 네. 기독교 인터넷 방송국이거든요. 네, BTWJ도 마찬가지지만 네. 거기에 이제 김대일 국장님이랑 네. 군대 네. 그 누가 고참이었죠? 제가 고참. 아, 진님이 고참. 네, 예, 김대일 국장님이란 분이 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같은 이렇게 내무실 쓴 건 아닌데 네. 이제 후임이죠. 아, 후임병. 네. 전 사실 와우 CCM 한 2년 정도 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메인 DJ는 아니었고 하품. 네, 하품. 아, 하품이 나왔어요. 거기 이제 코너를 맡았죠. 네. 코너지기를 했었죠. 아, 네. 다들 뭐 방송 경력들이 쟁쟁하셔가지고 네. 예. 네. 지금 말씀드렸던 그 와우 CCM의 김대일 국장님, 네. 예, 이분이 초특급 게스트가 되실 확률이 지금 뭐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 다음 주 저기 아, 왜 나온지는 저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예. 그 소문이 굉장히 많이 전달이 됐기 때문에 아 그래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겠죠 여기서? 아, 예 다음 주에 본인의 입으로 네 본인 입으로 이미 다른 방송에서 한번 터뜨리셨는데 아 정말요? 아 여기서 마지막 남은 아, 저희가 뭔가 그러면 하나 더 찾아야겠네요. 이미 터뜨릴 걸 CTS에서 터뜨렸어요 제가 이거 아 그래요? 네네 터뜨리고 아쉽네요. 네네 예. 자 어쨌든 그 두 분 현재 방송을 진행하시는 분, 또 네. 오랫동안 방송을 진행하셨던 분들로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독교 네. 방송국, 이 가지고 있는 콘텐츠 네.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뭐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네. 얘기하셔도 좋고 이런 측면은 좀 네.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제가 먼저 얘기하나요? 예. 네, 네. 네. 네. 편하게. 네. 전 사실 뭐 이제 극동방송 뭐 CBS 또 현재 뭐 CTS도 간혹 하고 있고 여러 방송 사실 쭉 그러니까 기독교 방송을 이렇게 쭉 해보면서 느낀 거는 네. 많이 부족하죠 사실은 네. 많이 부족하고 그 원인 중에 사실 좋은 점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선교 중심의 어떤 이런 것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확고하고 있지만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 명 DJ를 맡으면 그 분들이 축구 선수로 따지면 다 박지성이어야 돼요. 넣고 맞고 다 혼자 다 네. 대본부터 사실 그거 자체가 사실 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어느 방송국이라 할 거 없이 거의 다 대부분이 오히려 이런 팟캐스트 방송 이런 방송들이 오히려 그런 걸 좀 더 체계적으로 하고 네. 와우 CCM도 잘 돼 있죠 거기는. 네, 그렇죠. 네. 와우 CCM 잘 돼.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좀 오랫동안 해왔던 방송국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들이 사실 네. 좀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은 개선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네. 네, 워낙에 많은 재능을 또 가지고 계신 네. 이 크리스천 뮤지션들이 많이 계셔서 네. 잘 이렇게 뽑아내면 네. 정말 좋은 방송들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콘텐츠들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나이 드신 분들이나 지금 한창 이제 그 방송을 많이 주력적으로 보시는 분들을 그 지금 이제 CTS 뭐 CBS 뭐 사실 젊은 그 크리스찬들이 쓸 수 있는 그런 무대들이 되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런 방송도 없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을 위한 방송들이 사실 좀 콘텐츠가 좀 있어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요 사실. 그게 네. 사실적으로 당장 이제 수익이 안 되더라도 이제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 이제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그걸 고정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좀 하다가 반응 없으면 내려버리고 사실 지금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 방송국들의 어떤 그런 뭐, 물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네. 어떤 힘든 부분들 어려운 그쵸. 부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방송국 하나당 한 프로그램 정도는 그 젊은 시민사역자들이나 젊은 사역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고 찬양들이 네. 나오면은 소개되어지고 발표할 수 있고 이런 무대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게 사실 좀 많이 아쉽죠. 그, 네. 그 개선되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한 프로그램에 최소 한 명의 작가와 한 명의 PD가 붙어야 돼요. 아, 그렇죠. 네. 좀 네. 저희 자랑 같지만 제가 지금 BTW 방송을 오랫동안 할 수 있는 이유가 네. 그 프로그램 제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프로그램 네네. 하나당 메인 PD 하나, 그 다음에 네. 옆에서 서브 PD 하나, 아이고. 작가 두 명 내지 세 명이 다 붙어 있어요. 오. 모든 프로그램에. 네. 저희 다 재능기부로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러니까 프로그램 하나가 다 롱런을 해요, 웬만하면.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방송이 좀 생겼다 없어져요. 생겨졌던 이유가 뭐냐면, 한 명이 이제 그 DJ 맡으신 그분이 모든 역할을 다 수행하다 보니까 과부하가 그렇죠. 걸리는 거죠. 네. 뭐 일회성 방송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1년, 2년 지속되기에는 그렇죠, 어렵죠. 너무 어렵죠. 그래서 좀 많아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남일 같지 않은 게 제 얘기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프로그램 그러니까 하나를 하더라도 네. 그렇게 해서 자리 잡고 그 다음 프로그램 이게 진행이 되는데 네. 무너바일 확장식으로 한꺼번에 많은 프로그램을 동시다발로 딱 오픈해 버리니까 네. 그게 너무 힘든 거죠, 사실. 네. 자, 여러분 작가분. 네. 도와주십시오. 시즌 공방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 좀 도와주세요. 작가가 네. 필요한가요? 아, 여기는 근데 두 분이 사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네. 느낌이. 아, 저. 그런 맛이 있잖아요, 또. 아, 네. 전변 여사 굉장히 삐질 것 같은데, 이거. 대본부터, 네. 작가부터, 네. 편집부터, 네. 편집까지. 다 이거. 하세요. 아, 너무 힘들어요. 아, 혼자서 다 하세요? 다 하세요, 다 하세요. 와. 절대로 안 도와줘요, 저희가. 내가 말을 안 해, 내가. 예. 절대로 안 도와줘요, 예. 아, 그래도 아까 이렇게. 저기 저원 방송 보니까 이렇게 네네. 준비해 오신 거 보니까 많이 도와주신 것 같은데요, 진님께서. 일단은 뭐 이렇게 시키면은 다 하는. 아, 주어진 것만. 예예예. 예, 예, 아, 주어진 것만 열심히 하시는. 네. 네. 네. 아닙니다. 말만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팟캐스트 제가 CCN 공방 준비하면서 한 2년 정도 팟캐스트를 아. 연구를 좀 했거든요. 네. 물론 뭐 제가 좋아하는 방송도 찾아서 들으면서 한 건데. 네. 지금 일반 방송 공중파 라디오들도 네. 청취율이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포맷에 젊은 세대들이 좀 반응을 안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면서 지금 팟캐스트 시장이 굉장히 넓어졌잖아요. 네. 근데 팟캐스트 시장 특성이 잡다하게 잡화점처럼 네. 이것도 갖다 놓고 저것도 갖다 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의 포커스를 정확하게 맞춰서 네. 그 얘기만 하잖아요. 네. 그래서 CCM 공방은 CCM과 문화라는 데 이제 초점을 맞춰서 이것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 네. 일반 뭐 CBS나 극동방송이나 이런 데선 네. 먼저 시도할 수 없는 거지만, 네. BTWJ나 와우 CCM 같은 경우는 그런 좀 발상으로 네. 특화된 방송들을 좀 만드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으로 네.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충분히 능력적으로 이미 네. 너무 좋은 공간과 좋은 DJ들과 네. 좋은 작가분들이 계셔서 네. 아이디어들은 충분히 많이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그 BTWJ는 사실 지금 이미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푸첸석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제 다양한 이런 토크, 그러니까 수다 방송으로 약간 토크쇼로 가고, 싱할렐루야나 이제 찬송가 중 라이브하고, 네, 라이브에서 예. 하고 이바구라는 코너는 이제 주로 이제 좀 주부분들이나 연령 있으신 분들이 좀 편하게 이렇게 이바구가 부산말로 이렇게 부산 예. 사투리라고 예. 하더라고요. 하고 이제 최근에 생긴 성취감이라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리스천들 쉽게 얘기하지 못한 어떤 성적인 얘기들 네, 그런 얘기들 지켜야 될 온전수교부터 시작해서 뭐 동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떤 그런 얘기들 좀 편하게 네. 이 시대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 생각하고 해야 돼? 네. 그런 것 좀 초점 맞추고 아. 네, 그런 색깔을 좀 많이 하고 있죠 지금 아. 근데 보니까 여기 공방 놓고 최근에 보니까 내가 보금이던가 네네네. 오래됐죠. 그거 어때요? 사실 저 살짝만 들어봤는데 네. 뭐 그런 것도 하여튼 뭐 많이 하고 요즘에는 네. 팟캐스트 방송이 좀 그런 전문화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BTWJ 팟캐스트에 업로드 해주시는 분께 살짝 팁을 드리면 네. 그 요일만 해서 쭉쭉쭉쭉 올라오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게 팟캐스트 다운로드 받으시는 분들이 제목을 네. 보고 다운받으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아~ 그러니까 제목을 네. 어떤 그날의 주제 중에 네. 타이틀이 될 만한 것들을 좀 간단하게 제목으로 타이틀을 잡아주시면 네. 팟캐스트를 통해서도 네. 예, 접근하시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 좀 그렇네요. 드네요. 예. 되게 고민 많이 하시고 계세요. 이거 어떤 제목으로 가야 될지. 시간이 요새 좀 많아요. 고민을 많이 해서 네. 스티븐 잡스 같은 그렇죠 잡스 같은 마이크 잡스 네. 네. 마이크를 잡고 있는 네. 네. 그런 느낌 좋습니다 매체 매체마다 듣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사실 앨범을 내고 CCM 가수들이 찬양사역자들이 앨범을 내고 그 홍보할 수 있는 루트들이 많지 않잖아요 네. 이런 방송 매체들이 사실 유일한데 그 각각의 BTWJ 뭐 와우 CCM 그리고 기존의 뭐 극동방송부터 해서 여러 방송들이 네. 지금보다 조금씩 더 바운더리들을 좀 넓히시면 네. 저희가 가장 먼저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은. 드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네. 젊은 사람들도 좀 더 많이 듣고 관심을 가질 만한 뭐 제가 아이디어가 있고 뭐 방송을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청취자 입장에서 내 스스로가 찾아서 듣게 되는 방송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관심이 아무래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방면에 있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더 고민을 하면 또 새로운 그 사람들이 방송을 많이 들어주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저도 크로스케이 씨 BTWJ에서 방송하시는 거 들어봤거든요. 네네. 저는 저긴 줄 알았어요. 김태우 씨. 그 김태우요? 저기. G.O.D요? G.O.D. 아. 목소리가 똑같으세요. 아, 제가 좀 목소리가 얇아가지고. 그런 느낌 있네요, 진짜. 아니, 이게 눈 감고 딱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런가요? 네. 한번 불러주세요. 잘 자요? 그건 성시경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어쨌든 많은 지금 방송에서도 활발히 활약하시고 활동하시는 우리 크로스케이 씨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좀 찾아서 BTWJ도 한번 들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변에 네. 후배 동료들 많잖아요. 또 특히 뭐 워낙에 CCM 시장이 좁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한 다리 건너면 다 만나긴 하지만 그쵸. 그래도 아무래도 힙합 장르를 하시다 보니까 네. 같은 장르 하시는 네. 동료들도 많고 네. 후배들도 많을 텐데 네. 요즘에 상황들이 어떤가요? 너무 질문이 방대해서 일단 네. 일반 음악 하시는 분들 말고 네. 이쪽 뭐 사역을 하겠다 네. CCM을 하겠다 하시는 네. 분들 중에 다 사실은 대부분 다 어려워하죠. 네. 그거는 일반 쪽도 마찬가지인데 음반 네. 자체가 워낙 이제 네, 힘들고요. 사실은 이거를 계속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대박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상태니까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사명으로 딱 받아 그게 확고한 신념이 있는 친구들은 네. 꿋꿋이 가더라고요. 그쵸. 네. 그리고 좀 그럴수록 불평불만도 적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무 좋아.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 일을 해서 버는 100만 원보다 하고 싶은 일에서 버는 만 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닌가. 네. 물론 이제 돈을 버는 거에 비유를 한 건 아니고요. 네. 그만큼 어디에 인생이 더 가치를 두고 있는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네. 가는 거니까 좀 근데 이제 다들 어려워해요, 사실은.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크톡이란 것도 하게 되고 네. 이제 네. 여러 가지 자꾸 시도하는 이유가 앞으로 캠프 이런 거는 전 더 없어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렇죠. 언제까지 네. 우리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수도 없고요. 사실은 네. 원래 우리는 다 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좀 그래서 좀 누가 섭외해주겠지 아니 혹은 누가 뭔가 해주겠지라고 마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방금 이제 말씀드린 우리 주창훈 씨처럼 정말 이렇게 자발적으로 네. 뭔가 계속 일으키고 네. 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시도하려고 하고. 아니 또 생각마다 끝난 것도 사실 많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얼마 네. 전에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얼마 전에 크톡 네 6월 말이었나요? 지금 날짜가 조금 지나서 저도 헷갈리는데 멘트로 좀 끌어주시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네, 네. 그런 거 없고요. 제가 다녀왔는데 네. 아 너무 좋았거든요. 이번 1회 네 첫 크톡 1회였죠. 네네 네. 아주 출연진들도 쟁쟁했고. 진님도 오시지 그러셨어요. 제가 예. 한나가 출연한다 그래서 네. 제가 가려고 했어요. 원래 오실 뻔하셨구나. 네, 네. 근데 그날 제가 다른 선약이 있어 가지고 네. 못 갔죠. 아. 되게 이 얘기를 되게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좀 끄니까 설득력이 좀 있어 보이나요? 네. 찾으셨나요? 네. 6월 20일이네. 아, 6월 20일. 예. 네, 네.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일단 앞에 얘기와 좀 맞물리는 건데 네. 사실 요 얘기를 이제 꺼내려면 10년 전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0년 전에 그 목욕탕에서 그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김브라이언 씨와 이 사우나를 하며 김브라이언 네. 그런 얘기가 네. 있어요. 네. 아, 진짜 아, 여기는 뭔가 누가 끌어주기 바라면 안 되겠다. 10년 전에 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기회가 되면 우리가 좀 사역자들을 세우는 사역자가 되자 라는 약속을 했었어요 둘이 네. 하고 근데 이제 김브라이언 씨가 먼저 실천 엄청나게 했죠 사실은 네. 다니면서 정말 아마 본인이 한 일이니까 얘기 못했지만 미아들이 되게 많아요 본인들이 어떤 좋은 얘기들이 근데 실제로 이제 여러 뭐 무대나 이런 것들 기획해서 이렇게 하는 일들이 많았는데 아무튼 저도 이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좀 자연스럽게 오게 된 것 같아요. 그 생각을 늘 하고 있었는데 이래저래 이제 뭐 작게도 시도해보고 좀 여러 가지도 해봤는데 본격적으로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과연 내 욕심인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마음을 계속 주시길래 네. 아, 하라는 사인이구나. 그래서 이제 그 크톡이란 걸 하게 됐고요. 크톡이 뭐의 약자죠? 크로스케이시와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아. 그래서 그냥 좀 일부러 가볍게 간 거예요. 제목도 그렇고 제 이름을 넣고 또 제 이름을 넣어야 제가 더 열심히 할 것 같아요. 그게 크로스 케이시와 함께하는 토크도 되고 네. 저는 크리스찬 처음에 크리스찬 토크였나? 그냥 네. 다양하게 해석 가능하게끔 예. 네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어서 좀 사실 신중한 콘서트도 제가 계속 하는 이유가요. 특히 이제 막 시작하는 후배분 뭐 후배라고 제가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새로 시작한 어떤 루키분들 신인분들 이런 분들이 설 무대가 너무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거기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좀 많아져야겠다. 네, 맞습니다. 네, 일반 가수들은 일단 처음에 데뷔하면 뭐 뮤직뱅크라든지 뭐 여러 그렇죠? 가지인데 네. 우리는 없잖아요, 사실 너무. 그렇죠. 그래서 예전에 되게 좋은 콘서트 많은데 플랜 콘서트라는 것도 네, 있었고 네. 되게 많은데 지금 안 하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많이 펼쳐놔야겠다. 그렇죠. 오히려 고를 수 있도록. 네, 그래서 이제 만들게 된 게 이제 크톡이었고, 네,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죠, 사실. 되게 단순하게 시작했어요. 네. 이럴 때 그래서 축복의 사람의 박유한 전도사님이랑 네. 오한나. 네, 오한나. 네, 두 분이 나오셨는데, 아, 뭐, 박유한 전도사님도 그렇고, 입담들이 네. 너무 좋으셔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방송 많이 또 하시는 분들이라. 아, 너무 좋으세요. 네. 네네. 라이브도 하고, 네. 얘기도 하고, 네네. 준비하시면서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으셨어요? 이제 그렇게 오래 전부터 네.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일인데 네. 막상 이제 첫 걸음을 본격적으로 떼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두 발 세 발 계속 나가셔야 되는데 네. 이제 시작했을 때 보이는 새로 보였던 것이 있을까요? 일단 좀 편가르기 없이 많은 분들을 세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그 무대를 통해서 저도 사실 제가 좀 이렇게 많은 분들을 좀 만나는 편이에요. 또 사람 만난 것도 되게 좋아하고 또 올린 것도 좋아해서 그런 편인데 네. 근데 이제 다 신경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제가 몰랐던 분들도 좀 더 챙겨드릴 수 네. 있고 네. 그리고 그때 아마 오신 분들 알 텐데 저는 이게 무료로 진행을 안 해요. 순수 정말 100% 티켓으로만 진행을 하는데 그 이유가 건강한 이 수익을 통해서 좀 그 혜택을 뮤지션들에게 좀 돌아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시스템을 처음 도입을 한 것 같아요. 대관료를 제외하고 모든 금액을 N분의 1로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는 기본 대관료 빼고 나머지 금액들을 그 출연진들이 똑같이. 그 사람이 유명하든 신인이다 다 상관없이. 그냥. 그러면 요한이, 지금 박요한 선수님도 똑같이? 네, 정확히 5만원씩 받아가셨어요. 왜냐면 제가 예. 100% 순서기에 다 공개했는데 네네네. 48만 몇천 원이 나왔어요. 천 원 단위 일단 떼고 48만 원 받았잖아요. 대관료 30만 원 빠지고 네네. 나니까 18만 5천 얼마가 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 출연진들을 원래 저도 출연진이니까 MC 겸 하니까 저도 포함이 된 거거든요. 포함되어야죠. 네, 근데 예. 저까지 받으면 팀원이 하나 줄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5만씩 드리고 우리 수고해줬던 김브라이언 씨와 네. 악보너라 최소영 씨께 2만 원씩 드렸죠. 아, 네. 네. 정말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죠. 다 받아가셨어요? 다 받아가셨죠. 아... 네. 그분들이 이제 뭐 그냥 아예 생각도 안 한 것 같았는데,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금액이 더 커지면 똑같이 그냥 네. 네. 많이 나오면 많이 나오는 대로 적게 네. 나오면 적게 나오는 대로 네. 네. 그렇게 할 생각이고 네. 처음에 또 이 결심을 전 처음부터 이 기획할 때 이런 시스템을 해야겠다 생각을 했어. 워낙 힘드니까 네. 그런 책임감도 동시에 같이 생기고 네. 사실 뭐 기획해봐서 알겠지만 얼마든지 머리 쓰면 제가 더 가져갈 수 있죠 사실은. 네. 네. 근데 애초에 그래서 제가 그 아예 그 마음이 변할까봐 제가 하는 어떤 그 액션 중에 하나가 제가 사심이 좀 들어갈 것 같으면 사심이 들기 전에 드는 마음을 미리 페북으로 통해서 아예 선포를 해버려요. 내가 그 말을 못 바꾸게 만들고 싶어서. 네. 그래서 그 얘기를 아예 해버렸죠. 아. 앞으로 이런 시스템을 할 거니까. 네. 네. 그래서 물론 많이 또 오시면 좋겠죠. 그만큼 또 네. 돌아가고. 네. 아 좋네요. 네. 네. 너무 좋아요. 사실 그 돈을 네. 그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네. 뭐 이게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네. 그런 마음들이 크로스케이시의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역자들이 분명히 느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정말로 좋은 공인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네. 가기 때문에 사실 그게 더 행복할 것 같아요. 돈 몇만 원 받았다는 것도 네. 정말 중요하지만 네. 더 중요한 건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라는 거. 네. 저희 너무 그날 헤어지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네. 네,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선한이. 이제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보고 싶은데 네. 하나는 이제 시즌 가수 사역자들에 네. 대한 생각이에요. 네. 이게 얼마 안 되는 크기의 네. 그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네. 사각지대가 꼭 생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뭔가 스스로 소외받고 있다라는 느낌. 네. 근데 잘 모르는 앨범을 네. 냈지만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네. 저도 아직 뭐 아시는 분이 많지 않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을 일일이 챙길 수는 없는데 네. 이것들이 어떤 팀 형태, 팀은 아니지만 어떤 네. 약간 외부에서 보기에 패밀리 형태의 네. 느낌들을 띠다 보면 네. 아, 나는 저기서 왠지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여러 개가 생기면서 네. 준비하시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을 좀 더 많이 네. 각자 돌아보다 보면 네. 그런 분들이 숫자가 네.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는 좀 반응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러니까 카톡 한다. 그러면 막 네. 사역자들이 뭐라고 해야 돼? 개떼라고 해버렸네. 벌떼같이 일어나서 개떼 죄송합니다. 개떼 좋은데요. 개떼. 네. 벌떼같이 일어나서 네. 아 축하해주고 네. 아 나 시간 되니까 간다 좀 해주고 네. 제가 카톡 시작하기 전에 1층을 가는 글을 하나 올렸죠. 네, 저도 엄청난 파란이 느꼈는데 네. 어떤 내용이에요? 아마 다들 하고 싶었던 얘기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떤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네. 쉽게 말해서 동역자로 평소에 예를 들어서 부르는 네, 네. ABC라는 그룹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본인이 할 때는 자기 일처럼 동역자들이 요구를 해요. 그쵸. 정보 좀 해달라. 뭐 해달라. 포스팅 네, 해달라. 네, 네. 근데 사실 자기가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이 뭘 했을 때는 가만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약간 그런 거에 좀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죠. 네. 네, 충분히 네.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근데 그것 어떻게 보면 약간 그 뿌리는 교만일 수도 있어요. 나는 이만큼인데 너네는 왜 이거 안 해? 쉽게 말하면 약간 그 얘기인데. 네. 근데 필요한 얘기라고 좀 생각해서 좀 네. 과감하게 그렇죠. 필요하죠. 네, 네, 얘기를 했었고 네. 그냥 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누군가 뭔가 했을 때. 그게 약간 축의금 같은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축의금 낼 때 5만 원 내면 그 다음 사람은 최소 5만 원 이상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CCMC도 사실 사람들 모여있는 집단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네네.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러니까 좀 그런 액션을 요구하기 전에 본인이 그런 액션들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근데 한편은 제가 그 글을 올리면서 제가 굉장히 무게감을 갖고 올렸는데 왜냐면 내가 이 말을 뱉은 이상 제가 엄청난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책임감. 네. 네. 그 각오를 했죠. 수차례 했었지만 다시 한번 했었고. 그래서 좀 반응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에요. 그 반응이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에 충분히 네. 동의하고 네. 또 다른 관점에서는 정말 얼마 안 되는 인원으로 따지면 얼마 네. 안 되잖아요. 네. 이 지금 CCM 네. 활동을 중세대, 하시는 분들이. 네. 아니, 활동하는 사람들끼리도 네. 저 사람이 뭐 불렀는지 모르고 네. 뭐 앨범이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데 네.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스스로에게 서로 조금만 네. 시간을 내서 관심 가져주고 네. 새로 나온 음반들 한 번씩 찾아서 들어보고 그런 정말 한 5분 10분의 투자가 서로에게 네. 그런 그 작은 관심의 시작이 정말 큰 열매들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바람들이 좀 있는 거고 네. 다른 이제 한 가지는 지금 카톡도 그렇고 저희는 아직 뭐 아이엔 콘서트는 워낙에 미미한 네. 상태에서 출발을 했지만 네. 이렇게 3, 3, 5 움직이는 그룹들이 좀 있으세요. 네. 이런 그룹들이 각자 열심히 좀 하다가 네. 저희가 항상 오프라인에서 아직까지 문제가 동원하는 데 문제가 네. 있잖아요. 그리고 홍보 네. 루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계가 네. 있어서 서로 좀 시너지 낼 수 있는 연합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셔서 그 문화들을 즐기고 같이 네. 향유하시는 분들이 서로 릴레이가 될 수 있으면 네.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카톡 같은 곳은 아직 1회밖에 안 했지만 크로스 케이시를 비롯해서 너무나 좋은 분들이 오랜 기간 준비하고 마음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네. 진짜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네. 전에는 작은 공간에서 했지만 이제 앞으로 막 2회, 3회 되면서 진짜 더 큰 공간에서 해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같이 좀 그 네. 공연 같이 누리고 네. 또 거기서 좀 혜택을 받아서 335 준비하시는 그런 공연들도 네. 좀 이렇게 수혈받듯이 네. 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작용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들어요. 저 덧붙여서 네. 그 어떤 소외감을 느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 너희들끼리만 뭐 해? 하는 분인데 사실 다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또 모르는 경우도 사실 너무 많고 근데 네. 조금 약간 좀 조언을 해드리자면 사실 그분의 액션도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렇죠. 본인이 네. 철판도 좀 깔고 네네네. 그 저기 오이 밴드 그분 잘 아시죠 그런 거. 그 오이 밴드의 그 조한민 지선님. 네네. 처음 시작하실 때 음반 내고 정말 발로 네. 열심히 인사 네네네. 다니시고 하셨어요. 네. 근데 이건 사실 하면 일반 쪽도 마찬가지예요. 네.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자기 뛰어야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원리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 알고 그냥 난 안 챙겨주지 뭐지? 그럼 실기줄도로 그냥 끝나버리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네. 네. 근데 노력 없이 바라는 그렇죠. 거 뭐 복권이나 네. 다름 없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열심히 이렇게 다니시면서 또 일부러라도 그 공연장에 몰라도 찾아가서 보시고 네. 네. 누굽니다. 네. 네. 사실 좀만 노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진님도 네. 올해 이제 CCM 가수로서 네. 활동하셨고 네. 지금 또 리얼러십 리더시고 네. 많은 후배들 만나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 주시는 일도 하시고 네. 지금 뭐 아이엔 콘서트나 CCM 공방도 네. 같이 하시고 네. 그 어떤 마음으로 그런 연합하는 그 것들 네. 바라보고 계세요? 뭐 연합은 무조건 필요한 거고요.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그 어떤 그 가요처럼 어떤 건 단체들이 있어서 잘 관리되어지고 네. 그 어디 가면 되는 예를 들어서 뭐 네. 한 달에 한 번씩 모인다 그럼 가서 이렇게 네. 같이 모여서 얘기하고 뭐 이런 그런 게 사실 지금 CCM 사역자들은 그런 게 익숙지 않고 그런 공간에 있어도 잘 가지 않은 지금 시점이라면 네. 어떤 이유더라도 같이 교제하고 소통하고 하는 그런 네. 공연이든 뭐 모임이든 네. 그런 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네. 더욱이 솔로 가수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소통이 안 되면 고립돼 버리니까 네. 고립됨으로 인하여서 사역의 그 어떤 그 할까 말까라는 어떤 그런 기로에 서는 네. 부분들이 굉장히 쉽거든요. 사실 네. 어떤 자포자기한다라는 그런 어떤 네. 처음에는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갖고 왔는데 네. 결국 상황이 이렇게 여의치 않으니까 아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좋은 네. 좋은 그 어떤 그 가능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꽃도 펴보지 못하고 그냥 지는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을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렇다면 무언가 소통이 될 수 있는 만한 카톡도 마찬가지고 네. 좋은 공연들 IM도 마찬가지고 그 밖에 또 기획되는 그런 공연들 모두가 다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아까 뭐 소외된 그는 진짜 신인 사역자고 처음 뭐 나는 뭐 몰라 나 술기가 없어 막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막 이렇게 네. 들이대고 같이 얘기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크로스 케이시가 막 들이댄다고 해서 야 너 절로 가 이렇게 하시지 않을 거 네. 마찬가지거든요. 모든 사역자들이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상황 그러면은 뭐 다 그냥 한번 웃으면서 같이 차 마시고 밥 먹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진심을 통해요. 그럼요. 저 그런 친구들 있어 간혹 진짜 한번 만나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면 진짜 보자고 해요. 네네. 네. 네. 정말 이상한 분만 아니라면 네. 진짜 간혹 좀 이상한 분들도 좀 있어서 네. 어쨌든 맞아요. 저도 아니라. 초창기에 그렇게 해서 만난 분이 몇 분 계세요. 네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상한 사람 없어요. 그 좀 웃으세요. 저도 처음에 주창훈 씨가 저한테 페북으로 처음에 인사하셨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네. 네. 네. 처음에 그 저기 뭐지 그 얼라비에서 음반 내셨을까요? 아, 예, 인사 겸해서 이렇게 아주 뭐 얼굴은 뵌 적 없지만 이렇게 예, 예, 글을 남기셨던 기억이 예, 있어요. 예, 예. 네. 그래서 처음 알고 있다 나중에 만나게 됐죠. 예. 네. 어, 내가 소외된다고 하기 전에 네. 어, 한 발 먼저 노력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서로서로 용기 어, 서로서로 네. 해야 될 부분이 네. 있는 것 같고 네. 저희가 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까지 얘기를 하다 보니 네. 저희가 아무래도 현장에서 노래하는 사람으로서 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함께 노래하는 그런 동료들, 후배들 뭐 이런 분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지금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얘기만 자꾸 하면서 끝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아 이거를 어떻게 듣는 분들에게 적용을 시키지 했는데 어 이번에는 답이 없네요. 네. 그냥 3회 때 만나나요? 이번 회의 의의는 아 이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이런 고민들을 안고 하고 있구나 하는 지점에서 바라봐 주시면 네네. 좋을 것 같고요. 어, 얼마 안 된 팟캐스트 방송이지만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누구의 곡, 누구의 찬양 CCM 곡 찾아봤다라고 멘션을 주시면 막 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아직 미미하고 작은 통로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고 반응해 주시면 정말 지금도 충분히 좋은 노래하시는 분들 네.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개하는 좋은 또 하나의 통로가 돼서 만났으면 좋겠고요. 크로스케이 씨는 워낙에 그 라이브로 네. 라이브의 황제 아닙니까? 그렇죠. 저 라이브에서 눈물을 막. 예, 가요에서 이승철이 있다면 이렇게 해야 되나? 갑자기 무서워졌어. 네. 하여튼 예, 빼반 스파크에서 이승철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크로스케이 씨가 성대모사였습니다. 성대모사를 또 하세요. 네, 잘하시네요. 저 무슨 얘기하려고 했지? 네, 저 칭찬해 주셨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에 저희가 라이브 시간에 네. 한번 모셔가지고 하시겠어요? 예? 하시겠어요? 하시겠죠. 아, 라이브 네. 타임도 있어요? 따로 저희가 준비는 하는데 네. 아~ 저희가 라이브 방송을 네. 녹음실을 그 라이브 할 수 있는 녹음실을 빌려서 아, 그때 여기 말고 또 예, 다른 데서 했었거든요. 예. 아~ 예. 청취율이 확 떨어져가지고 지금 아~ 극 소심해져가지고 지금 네. 예, 우리 장원재 지금 계속 살리고 있는 중이거든요. 아, 네. 어떻게 할까? 예. 네. 1년에 뭐 한두 번씩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네, 그러고? 그렇죠. 송년회 분위기로 막. 아, 좋다. 그동안 출연했던 출연진들 중에서 네. 좀 이렇게 라이브를 듣고 싶은 분들 몇 분 모셔다가 네. 네, 얘기도 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 뭐. 연말에 그런 거 하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럼 저희 딱이죠. 나비넥타이 딱 메고 네. 나와서. 네. 크로스케이 씨 소개합니다. 딱 그러면 네. 막. 나비넥타이인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네. 네, 그죠. 네. 대가 입고 네. 하세요. 예,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편하죠. 뭐. 네. 네. 정말. 아니 시간이 네. 진짜 빨리 가요. 네, 방송하는 좋습니다. 기계 크로스킷입니다. 네. 네. 아, 입담이 좋으시니까 뭐. 오늘 여러분들이 보신 거는 사실 한 10분의 1도 안 되고요. 등산에 아, 예. 그 크톡 네. 2회 공연 하시면 네. 제가 그 방송에서 공지해드릴게요. 꼭 네. 한번 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지난 시간에 힙합 CCM을 소개해주셨는데 네. 예. 본인 곡도 네. 네. 뻔뻔하게 소개했죠. 예. 네. 소개해주시고 네. 이번에 좋아하는 찬양 네. CCM 또 몇 곡 소개해 주시죠. 너무 많은데요. 네. 그렇죠. 그냥 딱 깔끔하게 두 곡. 두 곡. 네, 맞습니다. 좋다. 두 곡. 기준은? 기준은 가장 최근에 듣는 가장 최근에 들었던 곡 중에 가장 와닿았던 곡. 아, 친분 이런 거 아니고? 네, 네. 예. 친분. 지금 참고로 첫 번째 곡은 전혀 친분이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정말 오랫동안 가장 많이 들은 CCM 곡 하나. 네. 추천하고 싶은데 첫 번째 곡은 제가 저기 오늘 아침에 큐티하면서 들었던 찬양이에요. 강민식 씨 최근 앨범 같은데 3집 네. 앨범 수록곡에 천국이 있으니 천국이 있으니 네. 라는 곡인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쵸. 이 곡을 네, 추천하고 싶네요. 네. 네. 가사가 특히 우리들의 마음에 참 와닿는 것 같아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몰라주면 섭섭 유명해도 걱정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봐 참 복잡하다 그것이 인생 뭐 이런 가사라고 하는데 참 되게 마음에 와닿는 얘기였어요. 그쵸. 돈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 몸 아파도 걱정 건강에도 걱정 맞아. 넘치는 힘으로 죄나 잔뜩 지을까봐 네. 아 이게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천국 있으니 이 곡 추천하고 싶고요. 네. 그냥 읽어주시는데도 네. 랩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랩을 해볼까? 돈 없어도 걱정 많아도 걱정 몸 아파도 걱정 건강해도 걱정 넘치는 힘으로 죄나 잔뜩 지을까봐 죄짓고 후회하지 결혼해도 후회 안해도 후회 몰라주면 섭섭 유명해도 걱정 교만해져서 나를 잊어버릴까봐 두 번째로는 김브라이언 씨의 네. 주가일 하시네라는 아주 너무 좋아요. 저 가끔 이제 교회에서 저도 이제 웬만한 게 아니라 한 곡 정도는 보컬로 해요. 아 불러요. 네 가장 네. 많이 부르는 곡 이 곡인데 제가 좀 우찌를 했을 때 이 찬양이 참 이 찬양을 통해서 저를 많이 다시 마음을 잡게 하시더라고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어제 혹시 제가 올린 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저께 그 비빔냉면을 담그는데 네, 네. 어머님이 그 초장을 보내주셨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걸로 막 만들어서 네, 이제 네. 올린 거예요 사진을. 아. 근데 이제 제가 만들었습니다. 맛있겠죠? 이런 걸 딱 올리려고 했는데 네. 가만히 냉면떡 봤더니 이게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들어가는 원료들이 지금 다 초장인데 네. 이 양념장들 다 어머님 보내신 거예요.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예요. 그쵸. 그걸 보면서 생각했던 게 아 내가 이런 착각에 빠질 때가 많구나. 사역도 그렇고 또 어떤 어머니와 나의 관계 지금까지 내가 어떤 걸어왔던 삶의 순간이 다 어떻게 보면 내가 큰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부모님의 끝없는 뒷바라지와 그런 손길이 있었는데 예. 영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우리의 삶에 보면 사실 네.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그 손길이 있었는데 그쵸. 그러면서 주가 일하시네라는 곡을 어제도 한번 떠올렸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또 추천하겠습니다. 네. 아, 좋은 곡이에요. 너무 좋아요. 저 네. 진짜 좋아하고 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아 이거를 김브라이언이 부르는 걸로 계속 듣다 보니까 네. 저도 자꾸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 어떻게요? 신뢰하며 걷는 자. 안녕하세요, 천연세 제 김배입니다. 네, 텍사스에서 왔고요. 네, 콧물 나왔어요. 네. 슈퍼마켓 주인 아들입니다. 네, 아, 비슷하죠. 네. 아 저 너무 좋아해요. 네, 네. 예. 언젠가 진님의 그 성대모사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특색이 아, 있으셔서. 아, 그래요? 제가 캐치를 잘하거든요. 언제 한번 연습해서. 저 표정도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약간 느낌이 모든 것을 이렇게 다 네. 네. 통달하듯한. 아, 관심 없으면서, 네. 관심 없는 표정으로. 되게 열심히 하세요. 되게 열심히. 그럼 방송 되게 설렁설렁 하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신데 엄청 열심히 하세요. 보면. 아, 그런가요? 네네. 약간 심으룩 진이라고요? 네. 네. 아. 심으룩한데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오늘. 그 어떠셨어요? 네. 제가 일단 너무 스스로 한계를 네. 느낀 게 아, 크로스 케이시가 게스트로 나왔는데 네. 아, 이거밖에 못 뽑아낸 게 아, 제 역량이 아직 도대체 얼마나 뽑으시려고 네. 뭐 더 지금 파도 끝이 없는데 네. 좀 아쉽고요. 네. 오늘 네.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그 좀 친해지고 싶었는데 네. 친해지지 못한 그 만날 기회가 많이 없어서 아. 좀 아쉬웠는데 오늘 네. 또 이렇게 방송을 또 이렇게 같이 해서 아유,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네. 그 무엇보다도 예전에 나도 한 입담에 이렇게 했는데 네. 요즘에는 그 입담 좋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뭐 배울 거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네. 좀 내 걸로 만들어 봐야지 이런 거 그래 계속 해봐 막 이런 거 근데 정말 아까 얘기했듯이 파도 끝이 없는 것 같고 사실 지금으로 방송 함께 한 거는 사실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좀 더 많이 친해지고 싶고 아,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방송을 다음 기회에 좀 더 해서 완전히 발가벗겨야 되겠다라는 생각 노출 씬을 감행해야 할 저희가 그 크로스 케이시 모시면서도 네. 그 CCN 공방에서 다루는 주제와 방향들이 있다 보니까 네. 좀 거기서 공통점을 찾아서 얘기해 보려고 네. 하다 보니까 좀 자기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네. 예,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네. 한 번씩 불러주세요. 네. 네. 네. 아, 너무 감사하죠. 네. 뭐 분기별로라도 한 번씩 이렇게 네. 불러주시면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떨어지면은 뭐 이렇게 달달한 거 먹듯이 저희가 네. 좀 이렇게 무료해지거나 이러면은 MSG 필요할 때. 예. 네. 아, 그때 한 번씩. 알겠습니다. 네. 어, 두 분이 네. 네. 댓글로 크로스 케이시를 외쳐주실 그때. 네. 저희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요? 네. 아, 알겠습니다. 너무 작나요? 아니, 뭐, 때가 되면 되겠죠.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또 외치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다음 주에 김대일 국장이 못 나오고 크로스 케이지 다시 나오는 거죠. 아, 그렇구나. 오은씨도 못 나오나요? 네? 아닙니다. 편집이시고요. 네. 웃자고, 저희끼리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아, 두 시간 동안 네. 함께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아,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너무 좋았고. 그,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방송이 지금 보니까, 아, 이 뜨거운 사람들이, 아, 뜨겁지 않은 곳에 와서 뜨거움을 전하는 그런 방송 같았어요. 네, 그래서 그 뜨거움. 라임이 살아있어. 아, 그런가요? 네. 그 뜨거움의 열기에 제가 조금이나마 찬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뜨거우니까. 네, 그래도, 네. 목욕탕도 사실 다 네. 온탕만 있으면 냉탕의 가치가 없거든요. 네. 저는 약간 냉탕의 가치를 좀 하고 싶어서 왔는데 네. 네, 뭐 그런 정도의 느낌만 낼 수 있다면 저는 너무 감사하겠네요.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하고 초대 응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대기 여기서 녹음하시는 곳에서 대기 머셔서 네. 어, 돌아가시는 길이 좀 멀겠지만 네 돌아가실 네. 것 같아요 진짜 진짜 너무 멀어서 끝에서 끝으로 왔습니다. 네. 전철역에서 여기 같이 걸어오는데 네. 한 세 번 정도 집에 가시려고 하셨어요. 아, 진짜 BTS 온 느낌이었어요. 네, 다이어트 아울리치 아, 예. 네, 다이어트 트레이닝 스쿨. 네, 네, 네. 네 정말 네,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도 네. 같이 아, 커피 한잔 하면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대현 전도사님 계셨으면 되게 네. 좋아했을 것 같은데 예.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아쉽네요. 예. 다음번에 한번 같이 예. 뵙도록 하고요. 네네. 앨범 계획 있으신가요? 아 앨범 아 이제 싱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번 주 목요일 날 목요일 날 이제 두 트랙 중에 한 트랙 녹음을 마무리를 해요. 네. 그래서 아마 빠르면 이번 아 이번 달이면 다음 달 초쯤 아마 어쨌든 여름이 네. 가기 전에 네. 나오겠네요. 네. 여름 원래는 이번 여름 일정 시작하기 전에 내려고 했는데 아, 네. 뭐 여러 가지 좀 일들이 있다 보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조금 늦게 내게 되는데 다행입니다. 빨리 나와서 네, 네. 새 싱글 네. 지금 제가 가을에 준비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빨리 나오실 분들은 네. 빨리 좀 나오시고 시장이 워낙 어려서 사실 같이 해도 별로 상관없어요. 너무 어려워. 네. 어려워 다 들어요. 네. 자 기대하고요. 네. 네 저희가 앨범 나오면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호외 방송이라도 해서 네. 네. 네 제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크로스 케이씨 너무 감사하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음악 아직 못 들어보셨던 분들은 찾아서 들어봐 주시고 네. 예, 우리 함께 하지 못하셨던 전도사님, 전대현 전도사님 잊지 마시고 네. 다음 주에 오실 거니까 네. 예, 기다려 주시고 잊지 마세요. 예, 진님 안녕히 네. 가시고 네, 조심히 가시고 예, 웃어주세요. 예. 스마일 예. 피곤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네. 2부를 녹음할 때쯤 되면 네. 어우 체력이 나이가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진행의 주창훈 진 전대현 전도사님 출장 중 네? 게스트 크로스 케이시 씨 제작 CCN 공방 제작 지원 로즈베이였습니다. 로즈베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감사합니다.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